경야는 최고 용도사 김정은 동지의 총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출란도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시원지지도 소식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를 시원지지도 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스푸트니크 방송, 중국 국제방송망, 일본의 지지통신,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야는 운수님께서 마식령 스키 경기 2016을 관람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려뇽일보, 흥룡강일보, 브라질 신문 오라도 뽀보와 나이지리아, 민주공고, 더이칠란드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 서거 다섯 돌세의 즈음에서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으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우루과이 신문 나 후벤토드는 경야는 문수님께서 원산군민발전소를 시원지지도하신 소식을 도이출란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 소식과 함께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야는 문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